조선에서 어머니 날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16일 각지 어머니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최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과 수도의 만수대원 덕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도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송산 혁명열사론과 김종숙군, 회룡시에 모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동상을 찾은 어머니들은 백두산 여장군의 고귀한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았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며 조국의 천리방선 초서들과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에서 보내는 아들딸들의 축하장들이 어머니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평양 사는 꽃상점을 비롯한 각지 상점들에는 자식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쳐온 어머니들에게 드릴 아름다운 꽃다발과 기념품들을 거르며 웃음꽃을 피우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로 붐비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미래과학자고리, 은하과학자고리를 비롯한 온 나라 가정들에는 자식들과 제자들의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내며 행복에 웃음 짓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평양 대국장에서 혁명가국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공연이 진행된 것을 비롯하여 수도 평양과 각 도시군들에서 어머니들을 위한 축하의 무대들이 펼쳐졌습니다. 각지의 급양봉사망들에서의 친절한 봉사도 어머니들의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